국제 태권도 연맹 창립 신돌레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그들은 또한 과학기술전당과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, 릉나 곱둥어관 등을 참관했으며 평양교회극장에서 국립교회단 종합교회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